사랑해 진정코 사랑해 어여쁜 나오미 보고픈 나오미 찾아 꿈속을 건네 쉘롱 이 세상 모든 것 어둠에 잠긴다 해도 두렵지 않네 한 줄기 밝은 불꽃 나오미 있네 쉘롱 온 세상이 뒤바뀌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나오미의 강한 마음 샘물과도 같네 사랑해 사랑해 진정코 사랑해 어여쁜 나오미 나오미 찾아 오늘도 그 길을 걷네 깔렁 뜨거운 햇살이 넘치는 넓은 들에 버려진다 해도 그대를 위해 시원한 바람 불게 하리 올라 온 세상이 뒤바뀌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나오미의 향한 마음 샘물과도 사랑해 어여쁜 나오미 보고픈 나오미 찾아 꿈속을 건네 너는 사랑해 사랑해 진정코 사랑해 어여쁜 나오미 보고픈 나오미 찾아 꿈속을 건네 쉘라 보고픈 나오미 찾아 꿈속을 건네 쉘라 보고픈 나오미 찾아 꿈속을 건네 쉘라 보고픈 나오미 찾아 꿈속을 건네 쉘라